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에 참가할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이며 국회의원인 마다부 꾸마루 네팔 전 네팔 정부 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 국회 대표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